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 거기 앉으시니 아멘. 그 어디서 그 날씨 지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진리를 통해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우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임신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아이가 그만 귀신에 들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엄마의 인생은 한 많은 기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삶이 온통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말도 이상하게 하고 눈빛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한 딸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을 리가 없지요. 아무리 해도 그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한 의원들을 다 쫓아가 봐도 고치질 못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도 고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능한 주술사를 찾아가도 아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어도 딸에게는 차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딸 때문에 부부 사이도 힘들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예전만 못하고 점점 인심이 험악해집니다. 이제는 딸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딸을 왕따시킵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이제 그만 딸을 포기하라고 이 엄마에게 충고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딸의 상태는 악화됩니다. 이제는 죽음만이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끝장을 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없으면 이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딸은 내 살과 피와 뼈로 낳은 딸인데,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딸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내버려둘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는가. 어제 아침에 홀리네임 병원에 갔었는데요.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굉장히 참담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송수덕 권사님께서 4박 5일인가요? 병원에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알아낸 바로는 신우염, 대장균이 침투했는데 온몸에 퍼지면서 신장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신우염이 발생해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어제 그러시는 거예요. 104. 몇 도. 그 온도를 제가 눈으로 가서 봤거든요, 첫날. 그런데 그게 105도가 되면은 생명을 잃는답니다. 그래서 고열로 24시간 이상을 시달리니까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명줄을, 생명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는 평생을 자기 딸의 치유를 위해서 애쓰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더 이상 가서 물어볼, 부탁할 의원도 없고 이 세상에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의 능력으로는 내 사랑하는 딸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가까운 나라 이스라엘의 갈릴리에서 한 목수가 나오셨는데 이 양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도 시원하게 하시는지, 시원시원하게 하시는지 정말 힘없고 서럽고 원통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얻고 새 생명의 그 소망을 가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로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실제로도 귀신을 쫓아내고 무수한 병자들을 고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어머니는 마음에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아니 내 딸의 생명이 살아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만 만나면 다 해결될 텐데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분을 만나야 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갈릴리까지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멀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여행 허가증을 얻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하는 유대인의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아다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사렛 목수가 우리나라에 찾아왔다는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던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소식에 그분은 자기 동네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동네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먼 곳이지만 지체하지 않고 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그 나사렛에서 오신 목수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다가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길을 바삐 가고 있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향해서 여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인은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양반이 유대인의 메시아라더라.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여, 이제 이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는데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사실 피난 중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마태복음 15장 앞부분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확장돼 가면서 예수님은 정부 당국의 요주의 인물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종교를 자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관심 대상 블랙리스트 1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미 바리새인과 대대적으로 정면 충돌을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트집을 잡고 예수님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을, 그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곳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을 피하고 조용히 숨어 있다가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잠시 피난을 오셨지만 이방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묵묵부답으로 있는데 여인은 다짜고짜 예수님을 향해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사연을 호소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수님께서 섬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격했는데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여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 여인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 여자분이 우리 뒤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시죠. 예수님께서 달래시든지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리고 보내주시면 우리가 조용하게 숨을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긴 마음, 그 여인의 그 사정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진 않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피곤했습니다. 사실은 귀찮았습니다. 조용히 숨어서 쉬고 싶은데 방해꾼이 나타나서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어디 가서 쉽시다.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 부탁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할 수도 있어요.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떠넘기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떠넘겼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은 예수님께 떠넘기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예수님께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자들의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웬걸 전혀 반갑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이 이방인에게 관심을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나의 사역 대상이다 라고 약간 야멸차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갈릴리에서 증폭되는 그 위기에, 충돌의 위기를 피하시기 위해서 잠시 이방인의 땅으로 취해법권, 주리스딕션이 다른 지역으로 잠깐 피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충전하시고 휴식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이미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전략과 계획이 세워 있었습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의 전략, 성령님의 역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딸에게 내 딸에게 임하는 그것 하나만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스러운 기구한 삶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외치고 부르짖고 부탁하고 돈을 주고 소원을 빌어도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이분 외에는 우리 딸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미룰 수가 없었어요. 늦출 수가 없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미리 나온 사람들이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주님 옆을 에워싸고서 길을 안 터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잘하였습니다. 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여인을 예수님께 나오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넙죽 절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여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가 통상 부탁을 할 때는 예의와 격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의와 격식과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런 것을 배우지도 못했거니와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론, 내 딸이 살아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급하실 때는 격식을 따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부르짖어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는 솔직하고 적나라한 기도에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자녀의 밥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아니 세상에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전하신다는 주님이 가난한 사람도 유대인 따로 가난한 사람 따로 차별하시나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분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에 여인은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런 감정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내 딸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살고 죽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님, 퀴리에라고 부르는데 이 주님이란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제 주인의 땅에서,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개들이란 표현은 원어로 길가에서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개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개들은 집안에서 재롱을 피우는 애완견들을 말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버림받은 개떼로 취급하지 않고 그 집안에 사랑받는 강아지로 나를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모욕으로 듣지 않고 개들도 집안에서 먹습니다. 버림받은 들개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지만, 짐승의 시체를 뒤지지만, 사랑받는 애완견은, 집안에 있는 개는 그 집안에서 먹습니다. 자기를 그 집안의 강아지로, 그 집안에 소속된 자로 인정해 주셨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필요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딸의 생명 때문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2단계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개들도 집안에서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강아지들도 그 집안에 그 주인에게서 먹을 것을 해결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주님의 강아지, 주님께서 책임지시오 라고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필요에서 주님의 약속으로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내 문제를 벗어나서 주님을 붙드셔야 해결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기회다 라고 붙잡았습니다. 그 여인이 붙잡은 그 부스러기 신앙,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녀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로군요. 나는 저 길가에서 방황하는 개떼가 아니라 주님의 집안에서 보호받는, 사랑받는 존재이군요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나를 먹이십시오. 주님이 내 딸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로 여인이 살았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녀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은혜로워야 돼요. 말이 적절해야 돼요. 정말 지혜가 가득해야 돼요. 여인은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또한 지혜롭게 기도했습니다. 은혜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주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소원대로의 원어를 번역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생을 안고 온 소원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미 해결되셨으면 정말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소원을 품고 다니신다면 오늘 이 여인으로부터,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독 이야기하면 물고 늘어지는 개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개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개보다는 더 끈질기게, 더 집요하게 주님의 말씀을 물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졌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천사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한 대 치고 갔습니다. 치면서 승리자라는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 묻혀두었던 소원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 앞에 내던지십시오. 주님께 넘기십시오. 볼을 떠넘긴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께 여러분의 뜨거운 감자를 떠넘기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떠넘기세요. 안 들어주면 말고,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그런 태도도 중요하지만, 아, 들어주세요라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성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만족해 되는,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소원이 성취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황혼을 접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일생 동안 지고 온 그 소원이 주님 앞에서 조속히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제 갈 길로 가기를 좋아하다가 스스로 지치고 제풀에 피곤하고 병에 걸리고 그리고 쉽게 절망에 빠지는 나약한 양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소원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